네, 구루 지역 곳곳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 국종이 비행기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의 최종호.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김정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이야기 들려드리기 앞서 그 구로 소식 오늘도 하나씩 전해드리면서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주말부터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오류시장 상인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류시장 개발업자의 지분 쪼개기 문제를 두고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에서 위법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청 측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의미의 시위라고 합니다. 구청 주변을 지나시다 피켓을 든 이렇게 상인분들 발견하시면 응원의 인사 전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구로 클로버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각 영역마다 0명씩 모집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디션 일정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오디션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정기 연습은 구로구 천왕동 소재 연습실에서 하고 있는데 문의하실 곳은 010-3512-7914번입니다. 클로버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멋진 합창으로 주민 간의 더 깊은 소통을 기대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노래 타이밍이 딱 딱 끝나면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은 예, 지체할 거 없이 노래 한 곡 듣고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정금쌤이 곡을 들고 오셨죠? 네. 네. 저희 천왕 마을에 살고 있는 청소년 그 강희준 군이 어제 신청해 준 곡인데요. 아델의 When You Were Young 네. 네, 신청한다고 합니다. 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cared of getting old and made us rest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Just like a song. I was so scared to face my fears. Nobody told me that you'd be here. And I swear you moved overseas. That's what you said when you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goes just like a song. When we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re young. So. 마지막에 제목을 확실히 알려주시네요. 아 그러셨나요? 네. 전 딴 생각. 아 게스트 오늘 선생님께서 아니 아닌가? 방금 가수가 아 가사에서 when 아 저는 발음이 안 좋은데 when we are young 그러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 네. 발음을 해주셔서 하기가 민망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곡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분이 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그렇게 네네. 스케일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네. 아무튼 요즘 이렇게 현준하는 되게 아무튼 최고의 가수로 많이 이름을 날리고 정말이요? 있는. 네. 저는 아, 처음 네. 네, 들었거든요. 네. 아바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 아델은 예, 네. 굉장히 또 새로운 가수를 알게 돼서 네. 굉장히 기쁩니다. 희준군 잘 들었나요? 제가 꼭 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고 네. 네. 저희 종이 비행기 오늘 또 벌써 네. 몇 회라고 하셨죠? 오늘이 20회입니다. 네. 박수. 박수긴 한데 약간 이제 20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예 앞으로 좀 그런 감이 네. 있죠. 정국 쌤인데 요즘 워낙 섭외나 이런 것들이 열띠게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예 앞으로 이렇게 쑥쑥 많이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좀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게스트로 모신 분도 굉장하신 네. 분이거든요. 네. 영상을 네. 아까 네.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할 때 알아봤죠? 네. 그 순간적인 위트와. 네. 얼른 불러야 되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걸게 해주십시오. 걸게. 예.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딱딱한 자기소개보다는 네. 좀 약간 이제 우스꽝스러운 자기소개인데요. 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우리가 네. 자기 그다음에 또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 그러면은 그 예전에 고려 시대에는 청자가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백자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끝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소개 이게 자기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웃었던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이름이 송은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은 술을 가끔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함께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주, 맥주도 있지만 송은주도 있다.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 경계심을 풀 때 네네. 이렇게 접근을 좀 합니다. 그러면 저거 뭐야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한번 생각하면 웃기거든요. 그러면서 경계심 풀면서 아이들과 소통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구로동에 구로 푸른학교 지역 아동센터라고 옛날 공부방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웃고 화도 내고 이렇게 울 때도 있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낮에는 주로 이제 아이들과 일상이고 저녁에는 이제 그 7개월 된 아가와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네.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아이들을 어떻게 주체로 성장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네. 푸른학교 지역 아동센터의 송은주 선생님. 네. 이게 말씀해서 바로 하신 일도 들어왔지만 이제 이분 딱 소개만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이분의 약간 위트나 뭔가 이렇게 성격이 약간 이렇게 딱 드러나는 되게 네, 재밌는 소개였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소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렇게 좀 블로그나 그런 데를 좀 찾아봤어요. 송은주만 쳤는데 네. 뭐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가 쫙 왜 어디 우리 그 강연 들으러 가면 그분의 이력을 쫙 소개해 주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송은주가 걸어온 길. 전남 고흥 출생, 성공예대 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현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구로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대표도 하셨고, 구로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 함께를 운영 위원으로 또 활동하셨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정지원분과장, 그리고 대한적십자 구로 5동 봉사회 회장, 친환경 무상급식 구로구 운동본부 집행위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SSM 저지 민주노동당 구로구 위원회 운동본부장. 대단하죠. 더 있어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구로 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학력 향상 창의 경영학교 중앙 컨설팅 단 의원.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소개 맞죠?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 더. 사랑의 몰래 산타 구로 본부 대표. 와. 박수. 이제 박수. 자, 이거는 네. 언제까지 이력이냐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력이죠? 2014년. 그러면 지금 17년이니까 네. 3년간의 이력이 전. 지금 또 붕 떴어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와, 이거는 정말. 제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지역 의원으로 나가시려고 네. 준비하시면서 이게 지금 프로필로 쫙 나온 네네네.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야. 이게 많기도 많은데 보통 네. 경력이라고 하면 이제 뭐 소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놓는 것들을 보게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되게 구체적이어가지고 그리고 다양해가지고 네. 되게 놀라운 아까 뭐였죠? 신용카드 수수료이나 네, 네, 네. SNS 저지 이것도 그렇고 그런 전 그런 중에 또 서울시 교육청 학력 향상 창의 경영학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에서의 활동들이 이렇게 팍팍 느껴지는 소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력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게 뭡니까? 예, 아무래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네. 그 네. 지역에 이제 구로 푸른학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친구 이게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력이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물론 아이들은 변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 거 네, 이게 가장 그래도 좋습니다. 네. 아이들과의 활동이 네. 네 그러게요. 아이들과 그러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나 내지는 또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네. 사회복지학을 졸업하셔서 그러셨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네. 그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을 몰라요. 유치원을 네. 모르고 바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 접한 게 선생님, 가족 말고는 선생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역시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네. 하는 게 학교 교단. 내서는 선생님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네. 구로동에 자리 잡게 되면서 네. 이제 구로 삼동 성당을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성당 아랫 마을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공동 화장실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몇 년도예요? 제가 이제 91년 그 말에 이제 서울로 네, 이렇게 네, 유학을 네.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일요일 때도 아이들끼리 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아이들 모습 속에서 도시라고 하면은 그 가족과 움직이는 게 있을 건데 아이들끼리 이제 꼬질꼬질 이렇게 때 묻은 상태에서 네.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모여 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어딘가에 모를 그런 아픔, 네. 순수하긴 하지만 또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 저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좀 벌고 이 아이들을 만나야 당장 만나려면 저에게 돈이 없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도 원래 전공은 아닌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실천을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중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좀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이제 어떤 동기부터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정금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푸른 학교 지역 아동센터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의 어떤 중심 활동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게 맞죠. 예,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게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예, 예. 아까 동기 얘기해 주신 거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 전에는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 무료 공부방이었던 거죠. 예전에 전쟁 고아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아픈 그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정도 많이 해체됐었고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자기 재권리 찾기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지고 네네. 그러나 바르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갈 곳을 잃고 보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97년, 98년 당시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지역아동센터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와서 아이들 과제를 한다거나 간식을 먹는다거나 저녁을 먹고 가고 또 청소년들은 그에 맞게 진로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아이들 악기를 배운다거나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가고 있지만 학교 바깥에서 또 아이들을 네. 돌보는 활동이 필요한데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학교에도 요즘 이제 돌봄이 따로 있어요. 네네. 네네네. 예, 학교에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수용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돌봄이 따로 있다는 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이 방과 후 학교 예, 외에 예, 방과 후 돌봄이라고 또 따로 네네. 있거든요. 아, 그냥 아이들이 방과 후 그 프로그램 하는 거 말고 네네. 왜 맞벌이 가정도 네네. 있고 또 소득이 낮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그 방과 후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쵸. 친구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도 학교에서. 이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게 부족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아동센터를 좀 이렇게 생기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저희 마을이 공립이 하나 생겼거든요. 네, 참여 예산 제도로 네. 그때 네, 맞아요. 예, 만들었었죠. 아, 네.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은 정말 많은데 네네. 이렇게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정작 정말 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아이들과 하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주로 네. 이제 사실은 그 공부는 학교에서 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방이잖아요. 옛날에.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도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하는 이야기가 사는 공부를 하는 곳이다. 네. 예를 들자면 인사하는 거. 맞아요. 그냥 손 씻는 거 그냥 물에 한번 싹 하고 이제 비누칠해도 그냥 한 번만 물 헹구고 마는 그런 손 씻는 거라든가 네네네. 양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먹는 거. 먹는 것도 뭐 아무거나 그냥 먹는 것도 있지만 먹는 교육,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그런 일상적인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공부방은 제2의 가정이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그런 활동도 있지만 또 다방면으로 아이를 돌봤을 때 네네. 빈 곳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조금 이렇게 지원하는 삶을 그냥 인세 사는 걸 공부하는 데가 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다.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사람 철학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학교과 지도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잘 놀자 잘 먹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놀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땅을 받고 노는 거 네.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 교육부터 해서 아이들 소소하게 아까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를 드려 농담했지만 네네. 처음 만나면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네. 어디가 또 뭐 예쁘다 안 그러면 옷에 어떤 요즘 그 옷에도 보면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이는 영어로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 갑자기 뭐 곰 그림이 왔다면 어 곰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네네. 소소한 대화부터 해서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습관 그다음 어쨌든 조금 조금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가는 것들 그다음에 그 이제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또 해체 가정이 되면서 네.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나만 아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공동체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갖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 간의 분쟁이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도 원인이 무엇인가 찾고 그러면 이거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난 노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네. 이렇게 좀 갖고 있어요. 네. 요즘 그 공동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네. 저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 관계 가운데 많이 이제 의식화되고 좀 네. 많이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저는 네. 그 좀 궁금한 것들이 아이들이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 네,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돌봄도 네. 학교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또 그 갇힌 공간에 있기 싫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오게 그쵸. 되는 아이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네.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아이들도 내가 일을 이제 하게 되면 좀 보내야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소득이 또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네. 그랬는데 아이들이 가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난 놀고 싶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면 저는 이제 충분히 저런 마인드로 아이들과 만나게 된다면 충분히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 관계 맺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아이들이 이제 왔을 때 보호자, 부모님하고 상담은 해요. 근데 네. 아이들하고 상담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자연스레 그냥 들여보내요. 그러면은 익숙한 얼굴도 있고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노는 공간에 자연스레 이렇게 이제 들여보내면 거기서 놀아요. 그러다가 까먹어요. 네, 까먹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들께는 한 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단 그 한 달 시간은 결석 없이 어머니께서 좀 챙겨 보내주십시오. 부모님께서. 그래서 한 달을 적응해 보고 이 아이가 그래도 저는 이 공간 다녀도 좋아요라고 하면 꾸준히 같이 가는 거고 전 도저히 좀 어울리기 어렵고 이런 공간이 싫어요. 그러면 아이의 의견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한 달 일단은 근데 한 달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해 보고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인 거예요. 적응기를 두고 네네. 이 녀석이 잘 적응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함께하는 식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녕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바깥에 보면 인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연스레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게 이제 물론 그 노련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의 방식은 아이들 오는데 아이들끼리 노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 공간에서 네. 뭐 보드 게임도 하고 블럭 산가지들 군깃놀이 뭐 다양한 거 하거든요. 네. 딱지 치기 놓으면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아요. 형 누나 동생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 안전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어른이 이래라 저래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아 굉장히 되게 그런 자세가 되게 네. 저도 약간 주변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아이들 강사 뭐 이렇게 미디어 제작 강사 이런 것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제 뭔가를 막 전하려는 욕심 네. 그런 것들에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말씀도 들으면 맞아요. 이렇게 잘 풀어주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즐겁게 노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랜 시간 만나고 오셨을 텐데, 그냥 조금 이렇게 요즘을 이렇게 보셨을 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마련해주는 뭔가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서 보게 되시는 것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지금의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뭐가 선생님? 필요하겠구나, 혹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좀 느끼고 계실까, 어떻게 좀 읽고 계실까 아이들을. 그 예전에 개그 프로에 네네. 대화가 필요해 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TV 없이 살지만 그 어떻게 접했는데, 대화가 필요해 이게 있는데, 아이들도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거에서 개인화가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의를 해서 전화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을 때 전화기는 들어오면 그냥 꺼놓는 걸 하죠. 수업시간 방해도 되고 옆에 있는 아이랑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매체에 빠져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회의를 해서 들어오면 바구니에 아이들이 그냥 꺼서 넣어놓고 부모님들은 어떤 유선으로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럼 통화하고. 그래서 전화기를 먼저 손에서 내려놓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책이 있을 거고 뭐 이제 공기놀이 같은 거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지고 놀게 되어 있고, 옆에 애가 하나 보이거든요. 걔랑 뭐하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단어도 짧게 야, 그러니까 축약어가 많잖아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개취 하길래, 옛날 곰취도 있고 무슨 취나물 이런데 그 개취는 또 그 나무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굉장히 이런 심오스러운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아는 척 안 하고 모르는 거 물어봐요. 요즘 너희들 어떤 그룹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제 멤버가 몇 명인지, 그중에 또 넌 누굴 좋아하는지,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심드렁하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아재 개그, 아짐 개그, 썰렁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던지고 나면 저 뭐야? 이렇게 하다가도 또 그 거기에 또 맛에 이렇게 또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올 때는 막 표정이 굳어왔다가도 이렇게 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제가 아는 상태에서 발걸이도 한번 해보고 이제 아이들과의 이런 그 몸과 몸 이렇게 부대 이렇게 슬쩍 스치는 것도 있고 해서 대화와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스킨십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아,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요, 그 판을 깔아주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 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조금 슬쩍 깔아주고 슬쩍 뭔가 던지면 아이들은 그걸 또 이렇게 딱 감을 잡고 뭔가 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배우고 싶은 악기가 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럼 춤이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 그런데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 찾아보는데 선생님 안 계신다. 그럼 이번에 춤 좀 배우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방학 때 너희들 겸 해보는 거 어때? 그다음 이제 악기도 이렇게 저기 종이를 펴놓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다음 1년 동안 느낌 어땠는지 아이들이 이야기 귀 기울이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하게 되겠지만 방학 때 되면 3박 4일로 이제 기행을 가거든요. 그것도 제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디 가고 싶은, 뭐 하고 싶은지 이제 물론 그 의도 속에는 선생의 그 네네. 의도가 들어있죠. 아니, 여러분들을 네네. 도보행해서 네네. 좀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농촌 활동 좀 해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느끼게 됐다.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살짝 하시 이렇게 네네. 아이들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딱 잡죠. 그러면 이제 다시 숨은 의도를 슬슬 이제 감추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뭔가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을 해보면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 오면 막 앙앙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이 서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스스로 풀어가는 방식. 교통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하나에 그럼 걸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걸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뿌듯해하면서 항상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먼저 산 사람으로서 네. 옳은 것은 몇 개 이렇게 제시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막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러이러면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보죠. 이렇게 다가오는 거. 그래서 아이들과의 대화가 굳이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대화도 있고 눈으로 하는 대화, 네.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제 뭐 한자로 표현 교감이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 네. 진짜 사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군요. 그렇죠. 아이들만은 또 아니기도 하고 또 대화가 부족한 건 모두가 마찬가지인 네, 것 같긴 네, 네. 해서 여러모로 네, 말씀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그 연령대가 되게 그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아까 그래서 아까 잠깐 농활 이야기도 나오시고 뭐 체험 자기들끼리 이제 네. 계획해서 어디 뭐 농촌 체험도 가고 네. 예 그런다고 들었는데 에피소드 굉장할 것 같죠? 아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과 네. 아픔들 고통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서 봤더니 네네.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벌써 뭐 전북 그다음에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남 통영 제주 진도 아주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판을 깔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냥 뭐 도보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무전 여행을 가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아직 그 무전 여행까지는 도전은 못 해봤고 네. 도보 여행을 이제 한번 100km 넘게 와. 서울에서 아산까지. 노선은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이제 철길 옆에 길을 따라 이렇게 갔었는데요. 네. 다양하게 농활도 그러하고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비껴나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뭐 해변에 가서 그냥 수영하고 놀겠다고만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우리가 3박 4일 떠나는데 의미는 의미 한 가지는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기행 기획을 할 때 혼자 기획할 때도 있고요. 모든 기획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제주, 강진, 순천만, 여순천만 그다음에 전주, 부산 또 이제 울릉도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이번엔 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아이들은 두 명씩 했고 네. 중1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나왔는데 이거를 저랑 같이 계속 계획하고 점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다 모여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띄워서 각자 발표를 해요. 목적은 뭐고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하고 1일차에 3일 4일차 이렇게 쫙 네네. 내거든요. 그러면 심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호응도가 높은 거 네. 그게 그해 방학 기행지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가 뽑혔는데 네네. 평화기행 네. 예를 들자면 강정에 지금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강정 그 평화기행을 그게 이제 1위가 네. 되긴 했는데 요번엔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위 강화도 자전거 투어가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겨울방학 때 제주는 좀 덜 추니까 가는 걸 하고 올여름은 강화 자전거 일주를 하자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네. 결정되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 계획했던 거는 잠깐 미뤄두고 다시 거기 집중을 해요. 그럼 누구는 예산, 누구는 숙박시설 잡고 누구는 길잡이. 왜냐하면 도보 아니면 자전거이기 때문에 길 안내를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식단, 누구는 프로그램. 그래서 역할 다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한 가지로 딱 몰아주면 4월 정도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은 10월 정도 결정이 되면 두 달, 석 달 정도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에피소드 하나는 예전에 이제 템플 스테이를 갔다가 경북 성주에서 지금 사드 배치하고 있다는 네. 성주에서 네, 네, 네. 경남 합천 가야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 공양을 하자고 아니 근데 제가 찾았을 때 그건 절 터지 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놔뒀거든요. 아이들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절은 없었어요. 점심 준비를 애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9시간을 탔는데요. 거의 그 지옥을 경험했는데 다행히 그 저기 절에서 그 밥해 주시는 그 보살님이 우리 애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 템플 스테이 하는 동안에 학원 산을 타 마지막 산 타는 거였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제 그 파프리카, 감자 이런 아. 걸 가면서 막 싸준 거예요. 아. 그게 점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준비가 미흡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했고 또 한 번은 가평에서 서울 오는 도보를 했었는데 3시간 지나서 이제 뭐 식당 안 그러면 밥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한 7시간 걸었나 봐요. 7시간 걸어가지고 점심 준비를 못했죠. 네. 그런데 중간에 가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들길밖에 가게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이에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 말 잘 들을 걸 그때도 시각해서 잘해봐라 했는데 3시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7-8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하나 편의점 보이길래 그러면 빵이나 음료 좀 먹으렴 하고 이제 제가 그 회계 맡았던 아이한테 좀 사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중1이었는데 보름달 빵 옛날 빵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걸 등치 큰 남자애들도 총 9명인데 빵을 딱 4개만 사온 거예요. 어. 그러더니 오빠들 이거 나눠 먹어 두 사람 하나씩. 그래서 빵 요만하거든요. 이걸 반 나눠 먹는데 아이들이 그때 한 이야기 적어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 투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맛은 정말 살아보면서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등치 80kg 넘는 남자애들 3명이 80kg 넘었거든요.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 반쪽 먹으면서 감사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마음속으로 그래 너네들 됐다.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배차겠냐 라고 불만을 토로했을 건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힘이 돼요. 이제 나머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 라는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 아이들 기행 준비할 때 시간 거리 네. 그다음에 그냥 가더라도 반드시 먹을 거 비상은 챙긴다. 이게 이제 아이들도 교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녀석들이 올해 20살, 21살 됐는데 아. 지금도 이제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조금씩 하죠. 그렇겠네요. 아이들 만나면 되게 이렇게 보람되실 것 같아요. 20살, 21살 되신 예, 예.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도 찾아오고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랬으면 하고 싶은 걸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투어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고생길도 같이 해볼 수 있고 늘 이제 항상 거기는 안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따라다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고 이제 신자다 보니까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 네. 마무리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달라 그런 기도 청혼하는 기도를 하고 움직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뭔가 얘기 들으면서 계속 막 상상해보게 되는 아이들이 아 그렇게 왔겠구나. 네. 저희가 한 곡도 듣지 않고 그러게요.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에 빠져가지고 와 향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되겠어요. 저희 그 신청곡 한 곡을 듣고 네네네. 갈까요? 네네. 예. 그 선생님 신청해 주신 곡 두 곡이 있으셨죠? 네네. 그 중에 마음에 드신 네, 한 곡을 골라주십시오. 예예. 이제 곧 피어날 그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에 그대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요. 네. 그대 내게 꼭 내게 행복 주는 것보다 나도 그대에게 행복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자.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듣고 네. 오겠습니다. 예. 네, 네,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행복을 주고 계신 우리 송은주 선생님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듣다가 보니까 네. 시간이 훌훌 해주셨는데 네. 일부에서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이어서는 그러니까 송은주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여쭙게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구로에 네. 사신 이야기 또 네. 마을살이 또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네. 청소년들에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친구 같은 언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분으로 지금 또 자리매김하고 계시고 네. 마을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마을에서는 역시 저는 이제 20대 구로에 와서 벌써 이제 40대가 되었는데요. 마을에서 어떻게 살까? 따로 뭐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하루 24시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뭐 지금도 네네. 이제 새벽과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끔 동네를 도는데요. 네네. 결혼하기 전에는 뭐 1시에도 동네를 돌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딘가 숨어있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안녕 그러면 이제 아이 제 땡땡 없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도 친구가 되거든요. 길을 거리는 아이들 친구가 되는데 마을살이 참 풀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요. 마을살이 자체가 예전에는 어쩌면 저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나와 우리를 위한 삶 이 자체가 마을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아이를 청소년만 보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아. 부모님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아이의 언니라든가 오빠, 형이라든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아이들의 진학 지도도 해줘야 되고 네. 또 어머니 취업도 또 이렇게 아빠 일자리도 알아봐줘야 와.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이들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밤 11시에도 가정 방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등등 하는데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을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 네, 뭐 아이와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네. 학교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제 또 아이들과도 아이들 봉사활동으로도 노인정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 모든 그 마을 연계가 되더라. 그게 마을살이더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둘러싼. 야, 네. 그러네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섣부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렇게 되게 구석진 전라도에 가면 순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순천에 되게 낙후된 곳에서 애 아빠가 이제 갑자기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거기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격이 그닥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 가서 서울에 왔는데도 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몇 년간은 대단한 선생님의 그 활동을 보고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나름이라서 네. 그냥 그 지나칠 수도 있고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저의 욕심이 클 수도 있어요. 가만 생각하건데 어쩌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실망할 때도 많고 네. 부모님들의 가끔 그 이렇게 등한시하는 조금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이겠다. 그러하니 누구를 원망할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고 싶은 거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소소하게 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더 낫게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초반에 나왔습니다마는 진보 정당의 구의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우리 정책을 가지고 뛰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지원해 주장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에 네. 2006년도에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라 그래서 네. 만약 밥값 3,000원 낸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단 몇백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런 그 학교 급식 지원 조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7,000명이 넘는 사람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때 당시 지장이 들어가서 지문이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한번 폐기 당했고 다시 7,000명 넘게 받아가지고 서울시 최초 구로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던 그런 맞아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도 있었던 네, 만남 있으셨던 네. 저희 마을에서도 서명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자기 욕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되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예. 욕심, 자기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활동들을 되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니까 이렇게 예.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싶은데 근데 이런 활동들은 전부 이렇게 이 지역, 이 동네에 오셔서 대부분이 시작하게 된 활동들이신가요? 예, 예. 구로동에서 구로에서 활동.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네네네. 시골은 가난해도 네네네네. 저 집에 쌀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나눠 먹어요. 이제 조금 요즘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자를 캐서 아이고 저 집 애기들은 많은데 좀 어렵다더라. 그럼 감자를 갖다 줘요. 나눠 먹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가난했었죠. 그런데 그 가난이라고만 느끼지 못했는데 도시에서의 가난은 참 처참한 것 같더라고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배고파 쓰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도시의 가난이 정말 이게 참 서글픈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음이 부자여야 돼. 그러면서 맞아.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마음이 부자야. 선생님 마음 부자야. 너희들도 우리가 당장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최면도 가끔 걸고요. 네. 가끔 이런 못된 선생님 역할을 해요. 막 이렇게 최면 건다거나 막 띄운다거나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뭘 하든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아이들 그 정말 자신 있게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행사했을 때 네. 뭐 국회의원, 구의원, 시험 만나잖아요. 아이들 당당히 손 내밀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아이들 보면서 이제 그래서 10년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웃고 갈 수 있는 게 그 근원인 항상 아이들인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주신다는 게 굉장히 네. 큰 그 사명감을 잘 감당하고 계신 그렇죠. 거라고 저는 그렇죠. 믿습니다. 저희가 벌써 시간이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신청해 주신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네네. 마무리를 할까 해요. 어떤 네. 곡이죠? 또 가져오신 곡이? 예, 제목이 좀 길어요.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그런 바람이 또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네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굉장히 이 노래입니다. 가사가 좋아요. 선생님 네, 가사 한번 저희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선명하게 읽어주십시오. 네, 음악 올라갑니다. 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베테랑 같습니까? 네, 저희가 노래가 나오는 동안 예. 잠깐 예,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였죠. 거꾸로 네. 길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네. 네. 이따금씩 들었던 노래인데 오늘 또 이렇게 제대로 가사를 음미하며 읽어주시는 가사를 보면 저희가 그 세대라서 저희 송은주 선생님이랑 저랑 좀 이렇게 학번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한참 노래방 세대라서 이런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가사가 와닿으신다고 했는데 저도 참 그렇거든요. 네. 예, 옛날 노래 많이 떠올리게 되고 저 요즘 노래방 되게 자주 가거든요. 좋아요. 그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어느새 이제 네, 네. 시간이 진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또 정치 쪽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예.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구로 주민으로서 또는 예. 송은주라는 선생님 한 분의 그 한 사람으로서 또 아이들의 대변가로서 하시고 싶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할 그런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9년 동안 비정상이었다. 네.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화해 놓는 게 이번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외된 분들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을 다시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네. 뭐 무기계약직이란 그런 아픈 다시 그 아픈 이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고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다시 정상 돌아오는구나 지극히 정상 돌아오는구나 상식 통하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정한 그 우리가 말은 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세대 요즘 아이들은 근데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난 과거 세월에서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극히 상식 통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님 예, 저희 구로 FM의 방송을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우리 송은주 선생님의 그 바람이 네. 예,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도 와닿는 모두에게 그렇죠. 와닿는 얘기가 아니었나 예, 네 맞습니다. 생각이 상식이 통하는 네. 사회 저희도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네. 자 오늘 방송에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조금 우리가 이제 집 청소를 한다거나 이사를 할 때 보면 묵은 잃어버렸던 것도 막 나타나고 하거든요. 네네. 가끔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주 해야 되겠지만 삶에 있어서도 가끔 그런 청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인터뷰 요청 받고 네. 저도 한번 살아왔던 그 세월을 네. 잠깐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리는 시간을 네. 너무 바삐 살다 보니 그런 걸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네. 게 그래서 지난 날 돌아보고 앞으로 내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바쁘신데 네. 시간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맛있는 버찌를 가져오셨답니다. 네, 네. 오디 뽕입니다. 아 뽕나무. 예예. 예. 아, 버찌하고 뽕나무하고 다른가요? 네, 버찌는 벚나무에서 나오는 벚나무. 새끔한 거고요. 아, 네네네. 뽕은 누에가 누에 기르는 그 뽕 뽕잎 뽕나무에서 나온 게 뽕 오디라고 합니다. 네. 시골 말로 오지게라고 하죠. 오지게. 아. 굉장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아 예,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여러 사람들의 얘기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시간이 앞으로도 됐으면 그런 마음을 다시 좀 되새겨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늘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종이 비행기 또 다음 21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점점 시작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